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평양은 나의 심장,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솔명순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70이 198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주체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종식화하시어 우리 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향도성으로 높이 격찬하면서 향도성이 빛나는 우리 평양, 조선의 심장 평양에 대하여 긍지높이 노래한 서정가요입니다. 가요에서는 소박하면서도 생활적인 시 형상들을 통해서 평양이 왜 우리 민 모두의 심장으로 되는가에 대하여 깊이 있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 넘치는 곳, 그리워 부르고 못 잊어 부르는, 나의 운명 모두 다 맡기고와 같은 시행들은 소정 쪽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일반화하면서 그것이 깊은 소정 속에 전위민족 감정으로 승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빛나는 우리 평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그대로 펼쳐 보이고 있는 가사 형상은 그에 맞게 구사된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인상 깊게 덧꽂입니다. 선율 형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거의 모든 소절의 강박에 좀 사분 소리표가 넣이면서 행복을 담아 싣고 끝없이 출렁이는 대동강의 물결인가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마음껏 희망을 꽃피우는 우리 민의 설레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양은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 아래 위대한 장군님의 그 애국의 민이 불멸의 노고를 뜨겁게 전하며 사회주의 조선의 심장으로 인민의 만복이 넘쳐나는 행복의 무릉터원으로 온 세상에 찬윤이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가요는 날로 개암한 바라는 평양의 내일과 더불어 끝없이 전해질 것입니다. 언제나 다음은 노래 봄빛입니다. 햇빛입니다.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박미성 작사, 안정호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6, 1997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태양과도 같은 밝은 빛으로 우리 민을 품어주고 내세워주고 이끌어주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에 대한 우리 민들의 다함없는 칭송의 마음을 진실하게 형상하였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태양의 빛발 아래 누구나 자기의 희망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꽃피워가고 있는 우리 인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부러움과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진실하게 소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나라의 주인, 정권의 주인이 되어 국가의 보호 밑에 자주적인 삶을 누리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 속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수령이 위대하고 우리 제도가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하기에 가사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갖고 주신 우리 세상을 언제나 화창한 봄이라고 긍지 높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에서는 또한 우리 민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뜨겁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 있어 우리 인민들의 앞길은 언제나 희양찬란한 것입니다. 가사에서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가 우월한 것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친오보이로 높이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기에 우리의 앞길은 봄빛으로 햇빛으로 영원하다고 긍지에 넘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 긍지 높은 인민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를 길이 전하며 널리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